situation. I just need contemplation over you. I'm not so systematic. It's just that I'm an addict for your love. 이건 에릭 베네가 다시 부른 조지 포지라는 노래입니다. 노래 내용 별거 없어. 이 새끼가 나쁜 놈이야. 그래서 나 너만 사귀는 거 아니야. 그냥 네 사랑이 필요했을 뿐이야. 진작에 말해줬어야 되는 거였니?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댓글을 누가 이 새끼 이거 할리베리한테 이 노래 불러준 거네. 그런 댓글을 봤지. 그냥 워낙에 멋있는 노래를 리메이크를 했는데 원래는 리메이크를 하면 원곡이 더 좋은데 난 이 노래를 듣고서 왜 여자들이 에릭 베네 막 좋아 죽는가를 알게 됐어. 그 매력을. 어떤 부분을? 개놈인데 섹시해. 아. 막 노래하는 거 봐봐요. 뱀처럼 그냥 막 샤. 그리고 서울 재즈 페스티벌이었나? 그 올림픽 공원에서 하는 재즈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거기에 왔었거든. 근데 실제로 보니까 더 알겠더라고. 여자들이 왜 넘어가는지. 손끝 하나에도 있어. 치명적인 게. 막 몸짓 하나에도 내가 보면서 와 쟤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까발려진 개놈인데도 할리베리를 놔두고 그렇게 바람을 폈다는 게. 아니 뭐 전에도 말한 거지만 오늘 게시판에서 본 건데 유명 인사들이 바람을 핀 케이스. 정말 이상한 애들이랑. 그래 맞아. 오늘 본 게시물 중에 그런 거 있었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바람을 핀 상대가 20년 동안 그 가정부인데 그 혼의 자식까지 나왔지. 어머. 근데 그 가정부가 되게 못생겼어. 그냥 정말 그 똥똥한 아줌마야. 그러니까 바람을 못 피게 하려고 정말 똥똥한 아줌마를 가정부로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아니까 그래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뷰상으로 그런 느낌이 있었나봐. 그냥 그저 거기 산이 있어서 올랐을 뿐이야. 상대가 뭐가 정하지 않았다는 거지. 여자였을 뿐이다. 워낙 그런 사람. 아니 뭐 이 사람은 자기가 밝히기로는 난 섹스 에릭이다. 그래서 그게 주체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치료를 받겠다 그랬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상처를 많이 준 거를 많이 후회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혼 이후로 처음 낸 앨범이 허리케인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노래였는데 거기에는 자기 딸한테 하는 얘기랑 뭐 허리케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반성하는 거? 나는 병이었다. 정신적으로. 어어 그런 내용이었어. 그냥 연말이라 생각이 나는 노래야. 별 이유는 없어. 별 이유는 없어. 어. 어쨌든 시즌송 같은 느낌은 없긴 한데. 나한텐 이 정도가 시즌송인데. 아까 토시 노부 쿠보타랑 이 정도가. 그러니까 이런 약간 이런 풍의 노래들이. 그러니까 풍 자체는 어느 정도는 이해돼. 그러니까 방금 이 곡에서는. 방금 이 곡에서는 약간 그런 풍은 이해는 되더라고. 하지만 난 다음 곡이 좀 더 시즌송 같은 느낌이 있었어. 뭐 해봐. 아니 너가 선곡한 노래 중에 뭘까? 어쨌든 이야 그 이 오늘은 사실 팟빵이 내년도에는 음악방송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라 1, 2부 편집을 안 하고 그냥 함부로 나가고 최대한 편집을 안 하고 빨리 올리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러기에는 곡이 되게 많네. 빨리 해 빨리. 달려 이 영상이 유튜브 링크를 올릴 거긴 한데 앞에 잡설이 되게 길어. 뭐라고 싶든 간에 하지 마세요. 망칠 테니까. 험한 골 당하신 막스 형. 이 난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막스 형 험한 골 당하기 전에 나는 이 곡을 이미 성공해 놨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막스 형이 나와. 막스 형이 그 국내 중소기업 어떤 분명히 약을 한 게 뻔한 놈이. 그 새끼 눈이 풀렸더라고.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렸는데 거기에 막스 형이 타고 있었던 거지. 리처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인데 왜 지금 발음 지적 안 해? 그 이 노래가 되게 어렸을 때 접한 노래고 옛날 노래이기도 하고 지금 이거는 그나마 최근에 좀 담백하게 새로 나온 버전이긴 해. 예전에는 처음에 나온 노래는 되게 느끼하거든. 엄청 느끼해. 그래서 그 느끼한 노래를 갖고 오긴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최근 영상을 찾아봤더니 굉장히 듣기 좋게 부르시더라고. 최근에는 이게 언제야? 되게 옛날에 나온 노래거든. 80년도 후반 정도, 80년도 후반일 거야. 86년인가 뭐 하여튼 데뷔 앨범에 있었다고 하는데 나 이 노래밖에 몰라. 리처드 막스 노래 딴 건 몰라. 근데 그때 되게 좋아했었어. 한참 감성 예민할 때. 중학교 때 정도였을 거야 아마. 근데 내가 아마 팝송 중에 영어 가사를 이거를 아마 세 번째로 아마 외우고 따라 불렀을 거야. 그걸 좋아해서 가지고 아마 1, 2번은 뭐 예스터데이나 그 레이피 정도 있을 거고 세 번째가 이 노래였던 걸로 나는 생각을 해. 그 가사도 쉽고 또 말랑말랑하고 그 한참 감성이 예민하고 막 그럴 때 이 팝송을 어떻게 접하게 됐던 것 같아. 그래서 그때가 겨울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연애편지 쓸 때 뭐 영어 가사 써서 보내고 막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오글거리지. 완전 오글거리지. 괜찮아. 난 포청천을 좋아했었으니까. 그거랑은 좀 결이 다르지 않나? 포청천 어? 얘기 여기 방송에 한 적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없지. 어. 얼마 전에 기억이 났거든. 어. 길라임 때문에. 어. 길라임 사건 때문에. 내가 중학교 때 포청천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어, 포청천의 입이 섹시하다라고 내가 일기장에 그걸 적어놨단 말이야. 입이? 입이었어? 입. 입이 어떻게 섹시했지? 모르겠어. 네? 포청천이 입이 이렇게 앙다문 입술 아니었나? 어. 그리고 시커멓잖아. 어쨌든 그런데 어, 지금 생각해보면 난 포청천의 눈을 더 좋아했던 것 같거든. 눈이 더 취향 저격이거든. 이렇게 쫙 찢어진 눈이. 뱀눈 좋아하고. 근데 그걸 일기장에 적어놨는데 명절에 친척들이 다 와있는 자리에서 엄마가 우리 무능이는 포청천의 입술이 섹시하대.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일기장에 써놓은 거야. 어, 거기에서 죽어버리고 싶었던 기억이 났거든. 그래서 아 길라임이란 걸 들켰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내 친구한테 하고 실컷 웃다가 너한테도 잠깐 한 적이 있었지.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처음 보인 반응은 뭐였냐면 포청천의 입술이 섹시하다고 일기장에 적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섹시하지 않은데 네가 혹시 그때 중학교 때라고 했나? 그때 적었던 그 섹시라는 뜻이 우리가 지금의 느끼는 섹시하고 다른 거지? 아니야, 라고 물어봤는데 너는 아니라고 했지. 어, 그래서 같은 거야. 아, 난 정신이 아득해지면 좋겠어.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저 먼 곳으로 영혼이 이탈되는 걸 느꼈어. 뭐 이탈이 왜 되냐? 내가 포청천이 좋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섹시라는 말은 되게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엄밀히 말하면 성적 호감을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만져보고 싶다 그런 느낌. 어. 그래서 어, 포청천 입술이 어, 어 그렇구나. 아니 근데 입에 대한 경우는 없어. 이제 눈에 대한 경우만 있지. 어쨌든. 그래서 그 지금에 느끼는 그 단어하고 일맥하는 단어라고 해서 어, 정말 존중을 취향해야겠구나. 들어갑니다. 사람의 존중은 정말 취향의 끝은 알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 노래는 네가 담백하게 부른 버전이라고 얘기했지만 나한테는 충분히 아직 느끼했어. 아 근데 원곡 알잖아. 예술이야. 예술이야. 워낙에 또 옛날 노래기도 하고 당시에 또 막스 형이 또 머리 이렇게 막 사자머리 하고 그래. 막 그랬던 시절이라. 그래. 아우 난 기억난다고. 그때 애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악보 있잖아. 피아노 악보. 어. 몰라? 노란색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어, 어, 어. 살구색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어, 어, 어. 피아노 악보 이렇게 어. 문방구에서 뭐 하나에 뭐 200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팔던 거. 근데 거기에 사진 있었어? 네, 시겁했거든. 어, 사진 있었어. 라디오 헤드 표지. 라디오 헤드 크립은 아니 그게 어차피 표지라고 할 것도 없는 게 반으로 접은 거야. 그래서 막상 악보가 인쇄돼 있는 면은 두 면 아니면은 세 면 정도였어. 뒤에까지 비춰가지고 그래서 앞 부분에는 그냥 이렇게 딱 제목하고 사진이 있었고. 근데 라디오 헤드가 크립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파블로 헌이었나? 일지? 그 사진이 있었고. 네, 이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정도의 사진이 조그맣게 정사각형으로. 근데 아유 이 양반은 내가 보고서 아 이 사람이랑 그때 누구야 마이클 볼튼 머리 막 으악 해가지고 막 아,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고 아유. 약간 하드락을 지향하는 시기도 있었고 그렇지 그 시기가 어쨌든 데뷔했을 때 그 CM 가수로 데뷔를 했다고 그러대. CM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 이 목소리도 그렇고 말랑말랑 그러잖아. 그러다가 누구 눈에 띄어서 백보컬인가 백세션인가로 들어가서 확 올라가고 이게 라이트 웨딩이 그 빌보드인가 어딘가에서 6주 연속 그때 확 떴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서도 그 워낙에 우리나라가 또 그 발라드 좋아하는 그런 게 성향이랑 또 맞아 떨어져갖고 아마 오랫동안 저거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딱 중학교 때 그때 생각이 나. 연애 편지 가사 쓰고 가사 외우고 이 노래 부르면 좋아하겠지 하고. 아, 난 중학교 때 뭐 했지? 근데 난 중학교 때까지 애새끼였던 것 같아. 이 노래 이후에는 딱히 뭐 노래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렇네. 중학교 때 난 연애 편지 같은 건 안 써본 것 같은데. 난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팬팔을 막 했었는데. 어 아니야 난 뭘 했을까 기억이 안 나네. 아, 나 만화에 빠져 있었다. 막 그림 그리고 맞아. 다음 노래. 다음 노래. 아. Maybe Tomorrow라는 노래야. 근데 연말 이 얘기를 했을 때 떠오른 노래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노래는 좀 사연이 있어.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좀 뭔가 노래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얘기였어. 그게 뭐냐면 내가 한 서른 살 때쯤에 이 노래를 알게 됐는데 그때 하던 게 이제 그 새로운 음악을 들어보고 싶어서 근데 이제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어떤 카페가 있었는데 음악을 공유하는 카페야. 근데 그거는 자료실에 음악을 올려놓는 형식이 아니라 서로 네이톤 아이디를 공개를 해놔. 그러면은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나 갖고 있는 음악들 성향 같은 걸 얘기를 해. 그러면은 그 네이톤 자료실? 아니지. 네이톤으로 네이톤 자료실도 쓰고 그리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얘기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 사람하고 음악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런 걸 찾는 거야. 음악 팬팔 같은 거지. 그런 게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애를 알게 됐어. 그러니까 여럿을 추가를 했었어. 뭐 DJ를 한다는 쪽이랑 뭐 브릿락을 좋아한다는 쪽이랑 막 했는데 어떤 애랑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 걔가 주로 내가 그 네이톤에 접속하는 시간하고 걔가 접속하는 시간하고가 잘 맞더라고. 나보다 한 서너 살 정도 어린 남자였는데 그거 말고는 다른 정보를 아무것도 몰라.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음악 얘기를 서로 주로 한 거야. 걔가 소개해준 노래였어. 근데 그러다가 진짜 어떤 한 시기에 음악 공유를 서로 하다가 그냥 이렇게 연락이 끊겨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난 네이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고. 근데 걔가 보내준 노래 중에 이게 있었는데 내가 평소 때 안 듣는 밴드였어.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근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막 왠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중간에 Maybe Tomorrow I Find My Way Home 하잖아. 내일이면 난 어쩌면 집에 가는 길을 찾을 수도 있어 라는 얘기잖아. 근데 그 말이 그냥 내 현재 같은 거야. 그때 내가 느끼기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듣고 그 뒤에도 좋아해서 내가 블로그에 이거 노래 가사도 적어놓고 이 노래 때문에 그리게 된 그림도 있거든. 내가 너한테 텔레그램으로 보냈어. 내가 맨날 보낸다고 네가 안 보낸다고 뭐라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난 김에 보냈어. 근데 그 그림도 아마 방송 업데이트하면서 같이 그 올릴 생각인데. 아, 이 사진 이 그림이야? 지금 내 프로필 사진일걸? 그렇네. 여기 옆에 써 있는 게 그 가사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 그림은 어떤 내용이냐면 오노나치메라는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 그 일본 만화가인데 그 사람 작품 중에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소개된 책이 Not Simple이라는 책이야. 근데 그게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다가 어찌 보면 오해로 인해서 칼 맞고 죽는 남자에 대한 얘기야. 근데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래? 라고 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건 Not Simple이라고. 엄청 복잡하다는 얘기지. 뒤에 깔린 얘기들이. 근데 그 주인공이 있는 어떤 그 일러스트를 오노나치메가 하나 그린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길가에 백팩하고 비니 같은 걸 쓰고 그 남자 주인공이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어디를 쳐다보는 그림이야. 근데 그게 몸의 방향하고 얼굴의 방향이 달라. 그래서 그게 되게 이상한 느낌을 주는 거야. 그걸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 내가 Maybe Tomorrow를 듣고 있었거든. 그래서 아 이런 느낌일까라고 하면서 나도 그냥 그 남자 주인공하고 거의 비슷한 포즈로 캐릭터를 하나 그렸거든. 그림을 몸의 방향이랑 얼굴의 방향이 다른 거. 그런 정말 좋아하는 노래. 그런 Maybe Tomorrow스러운 사연이 있는 노래. 왜냐면 그 친구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느꼈던 거는 뭐였냐면 아주 약간 은둥형 외톨이 같은 느낌이 들었어. 집 밖에 안 나가고 사람들 안 만나고. 야, 뭐 스트레폰엑스는 유명한 그룹이고 이 노래 들었을 때 이 노래는 처음 들었는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시즌송이라는 느낌은 못 받았는데 뭐가 끝에 서 있다는 듯한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았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어떤 뭐 직업의 끝 혹은 그 나이의 끝, 그러니까 뭐 20대 혹은 30대의 끝, 혹은 어쩌면은 뭐 그냥 어떤 일주일의 끝, 그러니까 계절의 끝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어디에 끝에 서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끝에 서게 되면은 반대쪽을 돌아보게 되잖아. 반대쪽을 돌아보게 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가사 뭐 가사 뭐가 있었지? 뭐 뷰티풀 라이프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 가사에서 내가 그때 제일 많이 공감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I wanna breathe in open in an open mind. I wanna swim in the ocean. I wanna take my time for me, all me. 근데 이 부분에서 열린 마음으로 바람을 느끼고 싶고 바다에서 헤엄치고 싶고 뭔가 이건 새가 되고 싶다, 물고기가 되고 싶다 이런 느낌이랑 그 다음에 wanna take my time for me, all me 하잖아. 내 모든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쓰고 싶다. 그게 어쨌든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항상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Maybe Tomorrow라는 게 내일은 어떻게 내일은 나 그리고 이 노래가 마음에 들어서 앨범을 찾아서 들어봤는데 이 앨범 제목이 뭐냐면 You gotta go there to come back이야. 돌아오기 위해서 떠나야 된다고. 그런 느낌이야. 좋네요. 좋죠. 내가 선곡해온 노래 중에 이걸 네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았어. 좋더라고. 아니 근데 이 다음 곡도 되게 좋았어. 이 다음 곡도 되게 귀에 익숙한 느낌이었거든. 노래 유명한 노래기도 하고. 자 다음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생각이 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유튜브 내가 어쨌든 이 곡을 선곡을 워낙에 유명한 노래죠. 웨스트라이프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이 지금 동영상은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 업의 그 어떤 장면이냐면은 그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 할머니랑 지냈던 영화 앞부분의 그 부분을 편집해서 같이 이게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놓은 건데 특이한 게 그 위에 베트남어로 이제 가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트남어로 생각해 보면 생각이 나는 게 베트남 애들이 또 영어 노래 되게 잘해요. 그 영어권 문화라서 그런지 영어권 문화인 경우가 또 노래를 더 잘한데 필리핀도 그렇고 그 가끔 동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은 미친 듯한 가창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영상은 그래요. 그 동영상에 편집되어 있는 지금 그 웨스트라이프 노래인데 나 이것 때문에 업보고 막 울었잖아 저번에. 워낙에 이 앞부분에 그 끈끈한 그 할아버지의 그 러브스토리 그 인생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그런 내용이 할머니와의 보낸 그러니까 그 여자와 보낸 시간 할머니와의 보낸 시간 엘리와 보낸 시간 그게 이제 하지만 엘리가 먼저 가지 항상 둘 중에 하나는 먼저 가게 돼 있어. 보통 엄마보다 오래 살면 돼. 그 그래서 얘가 그 이제 노래 공유를 해주면서 유튜브로 공유를 해주다 보니까 업이 생각이 나서 업을 또 찾아보고 흐흐흐 했다고 하는데, 워낙에 또 업을 이 영상을 내가 고른 이유가 또 업도 되게 좋아했기도 했어서 그래서 이 영상으로 이제 같이 공유를 했던 내용인데, 이 노래는 왜 선곡을 했냐면 이 연말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크리스마스하고 딱 직통으로 맞아 떨어지게 되는데, 되게 말랑말랑한 그 우리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라는 건 결국 어떤 그 달달함의 끝에가 있는 날이거든. 고백을 한다든지 그런 데이트를 즐겁게 한다든지 어떤 그 두근거리는 약간 뭐가 있다든지. 아니야. 거의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처럼 그 어떤 이벤트의 날이거든. 그래서 그날 왜 이런 어른이 되어버렸을까? 그러게 말이야. 그 날을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어떤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낼까를 기대하면서 이제 청년기에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지. 누구를 사귀었든지 아니면 썸을 타고 있든지 만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면서 그날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났어. 그날은 정말 즐거운 날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기대감에. 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늘 싸웠어. 어떤 날이 될 때마다 그때 당시에 만나고 있던 옆에 있던 사람들하고 늘 싸웠기 때문에 아니면 혹은 헤어지고 싸우다가 싸우다 못해 헤어지고. 그러니까 그 기대감 때문에 서로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다 놨어. 그냥 날이야. 됐어. 시간 되면 밥이나 먹어. 그냥 이 정도였어. 그래서 그런 날이 되었고 이런 어른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런 어른이 된 것 같다. 맞아. 내가 가지고 있던 연말에 그 지금은 그렇지. 지금도 뭐 다 아니,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완전 뭐 완전 늙은이가 아니니까 왕정 그런 늙은이가 아니니까 지금도 다 내려놓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이 내려놓긴 했지. 왕정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런 게 이제 막 지금은 아련하지 뭐 그때처럼 막 감정이 막 그 저거 하진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연말을 생각하면 항상 그런 말랑말랑함이 어렸을 때는 많이 생각이 났었지. 그게 하여튼 전체적으로 너의 연말은 나의 연말보다 따뜻한 느낌, 그리운 느낌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그런 노래 위주로 선곡을 해왔어. 처진 노래는 빼고 몇 곡 넣었다가 아니 나는 빼고. 뭐 처진다기보다는 나는 좀 뭔가 그냥 썰렁한 느낌이거든. 사실 어떤 약간 스산한 느낌? 그 너는 스산한 느낌이 내가 느끼는 연말의 그 쓸쓸한 거보다 훨씬 더 스산한 거 케이스일 거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래에 대한 감상보다는 그냥 업에 빠져가지고 나는 아이고 업에만 집중하고 그럴 것 같았어? 노렸냐? 다음 명곡입니다. 줄이기 아쉬운 너무 좋지. 곱지 노래가 오늘의 마지막 곡이 나 아까 그 이거 뮤직비디오를 보는데 뭘 안 그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약간 괴랄한 생각이지만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에 자주 나오시는 어떤 아 못생긴 아저씨? 어, 머리가 이렇게 파마로 돼 있는 그런 그분이 생각이 나네. 어떻게 이렇게 생겨서 노래를 이렇게 잘하지? 목소리 이렇게 곱고 어 쉽게 어 연말이나 뭔가 좀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 때 떠오르는 이름이 버트 바카락이야. 아 우선 이거는 크리스토퍼 크로스라는 사람의 아더스 팀 아서의 테마. 왜 팀이라고 그래 테마? 영어로는 팀이라고 해. 아 진짜? 응. 테마라고 발음 안 해. 아 그래? 어 아, 그렇구나 몰랐어. 어. THEM이잖아. 팀이잖아. 아, 난 이 사람 내가 알아 했던 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 보다 보면은 너 그 가디언즈 보기를 혹시 봤어? 닮지 않았어? 그런가? 어 묘하게 닮았어 보다 보면. 어. 살을 좀 많이 빼야 될 것 같은데. 어. 걔도 원래 살이 이렇게 아, 있었던 그래? 애, 후덕했던 애야. 하여튼 크리스 프렛, 사랑하는 크리스 프렛. 눈이 상당히 날카롭지, 걔도. 이 아저씨도 그렇고. 존중을 취하기가 참 어렵네. 어. 그러합니다. 어, 버트 바카락이 뭐 카펜터스 노래도 많이 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거 엘비스 코스텔로 노래 뭐 그리고 I'll Never Fall in Love Again 뭐 그런 노래랑 이 노래도 버트 바카락 노래거든. 그 사람 특유의 낭만이 있어. 그리고 어 이거는 내가 연말에 생각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기 전에 학원에 다녔어. 이 일을 배우는. 근데 그 학원이 규모가 되게 큰 학원은 아니어가지고 우리 말고 다른 과가 하나가 더 있었어. 과가 두 개였어 학원에. 근데 그게 이렇게 뭐야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쪽 반 애들이 공부하는 내용이랑 뭐 강의 듣는 내용이랑 이런 게 같이 다 들렸단 말이야. 근데 왜냐면 뭐 선생님 앞에 강사 앞에 서가지고 막 설명을 하고 그렇다기보다는 한 명 한 명씩 다니면서 보면서 지도를 해주는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많이 시끄럽고 막 방해가 되고 이러진 않았어. 어. 그냥 내 하는 거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소음이 좀 있긴 하지만. 근데 그쪽에서 라디오를 틀면은 그러니까 워낙 조용하니까 선생님들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어차피 그림 그리는 쪽이 다 그렇잖아.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반대쪽은 가리키는 게 뭐였는데? 출판 만화. 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림인데 조금 장르가 다른. 근데 그쪽에서 라디오를 틀면 이쪽에서 안 틀고 뭐 이쪽에서 라디오 틀면 그쪽에서 안 틀고 뭐 그런 식이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일을 시작한 게 3월이었으니까 그 학원을 내가 5달을 다녔거든. 연말이었어 그때 확실히. 근데 라디오 그쪽 반에서 틀은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왔는데 되게 뭔가 되게 그리우면서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연말쯤에 그 이렇게 천장이 뚫려 있으니까 파티션으로만 가려져 있고 소리가 딱 들리는데 그러고 나니까 왠지 연말 그 해의 연말에 이 노래를 내가 연속해서 길거리에서 한 번을 더 들었어. 근데 이렇게 흥설스러워지? 그때 감정이 되게 뭐랄까 네가 생각하는 뭐 새로운 거를 시작하는 거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 같은 것도 있고 왜냐면 나는 이제 이 일을 해서 뭐 내 직업으로 이걸 가져야지라고 생각을 하던 때였으니까. 근데 노래 가사는 그냥 뭐 도마는 부모 밑에서 막 자란 애가 뭐 어? 부모님의 이렇게 장난감처럼 자란 그냥 철없는 애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그냥 가사도 잘 연결이 안 돼. When you get caught between the moon and New York City. 아니, 그런 노래 되게 많아.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근데 달과 뉴욕 사이에서 끼면 뭐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사랑에 빠지는 것일 뿐이야? 뭐지? 왜 이랬는데? 아니, 사실 그런 노래가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곡 노래가 좋다 보면 거기다 끼워 맞추지. 그렇지. 거기에 함의를 막 찾으려고 그러지 마. 그런 의도로 했을 수도 있고. 또 어쨌든 그때 그 기분하고 연말하고 이 노래하고 다 겹쳐서 그리운 마음.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 때문에 이아 정말 이거는 시즌송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 또 겨울에도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따뜻하고 되게 좋더라고. 오랜만에 들었던 노래방에도 있어. 누군가 한 번씩 부른다. 어 진짜? 대단하구만요. 이 병의 꽃빛은 담배는 뉴욕시리. 미안해 안 할게. 왜 왜? 아, 너무 빠져 있었어. 항상 그렇게 빠져 있지. 어? 왜? 항상 그렇게 빠져 있지. 어, 항상 빠져 있지. 바로 앞에 뭔가를 많이 잊어먹고. 어. 그럽니다. 내 시야는 좁아. 물고기인가? 딱 이렇게 한 치 앞. 물고기 물고기. 어. 그랬어요. 연말 노래는 여기까지. 여태까지 연말 노래를 들어보셨고. 네. 오늘 뭐 한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녹음했어. 곡수가 많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편집을 좀 덜 하고 빨리 올리고. 빨리 잘하면 내일 사이에 뭐 예! 아, 피 끝친단 말이야. 예.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팟빵 정책 때문에 2017년 1월 1일이 되면 저희를 팟빵에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따로 웹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웹사이트를 만들면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방송이 듣는 또 이렇게 좀 들어주시고 댓글 남겨주다가 그런 게 없어지면 힘이 좀 빠질 것 같다는 말이야. 아이튠즈로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한 키치하이커 11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노래들을 함께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만든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껏 하지 못해. 어떻게든 뭐 만약에 뭐 정책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근데 그런 방법은 상대적으로 감상에는 많이 방해가 될 거란 말이야. 조금 들려주고 그렇지. 깔고 얘기하고 그렇지. 그러면 노래가 들리게 하겠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에 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좀 생각해보고 아직 그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라서 아마 많은 음악 방송이 지금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계속 당분간은 그 당분간은 어쨌든 저희는 아직 방송을 접을 생각이 없으니까 아유 어떻게 돼? 몰라요. 또 얘랑 또 박 터지게 싸우고 또 접을 수도 있는데 당분간은 이제 야 그렇게 얘기하면 싸워서 여태까지 방송 안 한 것처럼 들리잖아. 아니 그건 아니라고 앞전에 말씀드렸잖아. 사정, 신변, 멘탈 그리고 뭐 집회 뭐 이것저것 이것저것 얘 멘탈은 아직 다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 그런 얘기는 하지 마. 네가 아까 얘기했어 근데 아 그러니까 그 멘탈이라는 게 뭐 어쨌든 우울한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아이 슬프다. 구박할 수가 없다. 12회 왜 구박한다고 했잖아. 응? 어? 구박한다고 했잖아. 근데 못하겠다. 네가 그 말을 딱 앞에 까니까 못하겠어. 12회에서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 방송 들어줘서 고맙고 막곡은 그 되게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루이치 사카모토의 헬로 네, 루이치 사카모토의 그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라는 노래인데 동명의 영화를 위해서 이제 그 인양반이 만든 노래인데 그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 그 이 노래도 이런 시기에 많이 들었던 노래고 연주곡이라고 해서 엔딩곡의 뒤쪽에 붙이겠습니다. 연말인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내년도에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만나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제발 또 만나요. 제발 이번에 정말 제발.